365일 366일 다시 365일 231일 이렇게 1327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26일 의장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기간 180일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9월 22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60일이 경과함에 따라 국회법 제85조의 2 제7항에 의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본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두 사건은 우리나라 안전관리 시스템의 수준을 말해주는 참담한 사건들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는 1092명, 피해자는 5226명에 달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는 30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에 따른 다수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분명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책임이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 및 안전사회를 건설 확립해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이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원안이 아니라 곧이어 소개할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발의 이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야가 바뀌었고 세월호가 차가운 목포바다에서 육지로 인양되어 선체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당시에 원안과 달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원안 발의 이후에 우리 정치 상황에 변화 코로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발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등의 변화된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특별조사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검 요청 권한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간을 원안에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부 사안에 대한 조사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을 위한 부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월호 가족분들과 가습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당의 합의를 통해서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요구들 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젯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분들은 이 추운 겨울 차가운 본청 계단 앞에서 눈을 맞으면서 노숙을 하셨어야 됐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진실을 밝히는 사회적 참사법을 만들겠다는 바람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의 생명, 국회가 제2기 특조위 건립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정안의 경우에는 피해 가족들의 동의하에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분들이 합의하여 각 당의 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6인, 13인,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이고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의 수석부대표 등 1, 2인의 의원들까지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한 여야가 뜻을 모은 소중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오늘 있었던 이 협력의 정신을 잊지 마시고 위원 추천을 시작으로 해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김선동 의원 나오셔서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당 의총에서 수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다수가 표출이 돼서 법안 공동 발의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빠지겠다. 김선동 수석으로부터 자유한국당의 입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6인, 기권 8인으로서 박주민 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담당한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의 조카. 지우의 조카. 천미공주입니다. 박수! 저희가 지난주에 네. 방송을 못하게 됐죠. 네. 근데 금요일날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가 돼서 저희가 우려했던 수사권 기소권이나 여당 추천 위원 4명, 야당 추천 위원 4명이 되기는 했는데 조사 기간이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줄었어요. 1년이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조카가 묻는 거야. 왜 아직 편이야? 물어보는 거지. 아직 5명 기다려야 되고 진상규명 끝나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서 진상규명 할 때까지 해야지 지금. 그게 언제까지인데? 그래서 글쎄. 그랬더니 그럼 최소한으로 몇 년을 잡고 있니? 그래서 글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그 어린 조카가 네. 그랬는데 이번에 특별법 딱 되고 나서 정말 2년 안에 끝날 수도 있겠다는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불과 여름 방학 지나고였으니까 우리 아직 편 할 때니까 빨리 해주세요. 빨리 다섯 분도 빨리 찾고요. 우리 아직 두 챕터가 남아있잖아.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해수부에서 손목뼈 나왔었는데 은폐했다고 빈 관에 장례 절차를 치렀으니까 그쵸, 마음이 없이 한 조각이라도 찾고 싶었던 거죠. 가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해수부에서 찾았지만은 얘기를 안 해준 거는 큰 잘못인 것 같아. 초창기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장례 비용을 중간에서 띵땅 누군가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장례식을 치를 때 중간 업체가 그 66만 원을 받아서 실제 운반한 장례차 업체에다가는 건당 30만 원을 줬다는 거죠. 장례식장에다가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수료 30만 원을 내고 중간에 그렇게 띵겨 먹었다는 말이 있어요. 250여 명의 장례식이 거의 한꺼번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동일 2017년 에버튼 인권사 수상제 대표로 그 세월호 학생이 장애진 학생이 그 친구가 아마 마지막으로 탈출한 아 진짜? 네. 아. 그러면서 처음 아빠한테 한 얘기가 아빠 진상규명 할 거지? 그래가지고 아빠가 같이 한다고 그분이 진상규명 꼭 할 거라고 저번 주에 또 광장에 갔었거든요. 세월호 특별법이 되기까지의 뭐 그런 주제였어요. 그날도 앞에 아버님 와 계시더라고. 증언대회? 그때 국회에서 하는 거. 그래서 아버님이 증언하면서 우리 딸도 왔다고. 저기 있다고. 사람들이 그 아빠한테 왜요? 얼마 받냐? 뭐 그런 거 막 물어본대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특성하고 현장 실습생이 제주도에서 죽고 그쵸. 손가락도 잘렸다는 소식 듣고 아직도 세월호는 진행 중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7시 반에 출근해서 10시 반까지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위에 사수가 없이 혼자 일한다는 게 참. 학교 측에서는 실습을 나가서 회사에서 잘리면 퇴학밖엔 답이 없으니까 돌아오지 말라고 아예 배수진을 쳐버린다는 거죠. 19, 18살 이러면 우리 아이 또래거든. 이민호 군이 그 아이도 친구한테 카톡에 너무 덥다. 살려달라. 나 혼자 일한다. 이런 카톡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걔네한테 일을 가르쳐주고 나가는 거야. 아예 퇴사를 한다거나 이러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모르는 거잖아. 혼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끙끙대면서 그 회사에서도 일부러 괴롭히면서 이제 그만두게 근데 임금체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솔직히 아이들 책임이 아니라 어른들 책임이잖아요. 그쵸. 자기네 자식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쵸. 그 전에도 얼마나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많았겠죠. 네, 맞아요. 교육부에서는 2018년도부터는 현장 실습을 학습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래요. 120 다산 콜센터에다가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특성화고라는 게 그쵸? 취지는 좋은데 막상 나가는 그 현장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현장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너무 잘 됐어요. 잘 됐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 일 없이 그러니까 마무리를 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때 네. 수능 시험 때도 아이들이 시험 보다가 혹시라도 여진 때문에 시험을 못 볼까 봐 학교마다 관광버스를 대절을 쫙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준비도 다 해놓고 포항 어느 호텔에서는 지역에 사는 포항 수험생들을 독도 친구들이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독도에서 아. 이제 포항으로 시험을 보러 오기 위해서 독도에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와서 했었었는데 이제 일주일 연기되니까 다시 집에 갔다 오기도 그렇고 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쪽 안에서 거기 무료로 숙박 제공해주고 수능 당일날도 도시락을 거기서 싸주고 그랬다고 일반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네, 그 호텔에서 그 호텔 이름이 뭐래요? 베스트 웨스턴 포항 호텔. 근데 포항에 호텔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주 가야 되겠네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여고를 내려갔거든요. 그 전에 가면 아이들한테도 그 부담이고 그 현장도 그렇고 해서 일부러 끝난 다음에 갔었죠. 어쨌든 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잡지책 3시에 인기 투표에서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아, 거잖아요. 진짜? 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죠. 포항여고도 애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영상 꼭 봐야 돼.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그 지도자의 철학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발리에서 화산이 나가지고 발이 묶였었다고 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띄울 수 없냐 해서 한국 교민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그래서 전 세계 띄어서 어저께 도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이렇게 TV에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했는데 정부 인사들이 공항에 나가가지고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한국 교민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내릴 때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에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아나운서 오상진이 네팔에 네. 봉사를 갔는데 지진이 난 거지. 외교부에 전화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 외교부에서 문자가 뭔지 오긴 왔대요. 아. 그래서 그 문자 온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지. 어렵게 통화가 돼서 비행기는 국토부에다가 연락해라. 근데 이미 중국하고 어디야? 아, 제일 먼저 자기 국민을 비행기로 대피시킨 나라가 중국이래요. 그 다음에 미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노력으로 광저우행 티켓을 구해서 광저우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라가 나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애국심이 많이 흔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2015년도였어. 그 완전히 씻고파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는 사람의 철학이었어. 그러니까 너무 든든한 거지. 한꺼번에 다 고쳐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오죽하면은 종로학원에서는 대입 설명회를 하는데 1971년도 수석 입학생이 문재인이었대요. 아 진짜? 71년도에 종로학원 입학생이 재수생이었잖아요. 아. 아, 그 종로 학원에 수석 입학을 한 사람이 71년대 문재인이었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오죽하면. 그것마저도 자랑스러운 거죠. 그렇죠. 지진 피해 입은 가정에 가서 과메기를 선물 받았잖아요.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김영란법도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메기를 받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청와대 구내식당에 풀었고 그날 아침에 포항에서 과메기가 잘 안 팔리니까 그 청와대 직원들이 세트로 사가지고 그걸로 올라와서 다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수혜 입었을 때 수박인가? 떨어진 낙과로 화채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어느 여기자가 김정숙 여사가 간 말린 것 같고도 뭐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유여해. 유여해인데 그 김정숙 여사가 말린 꽃감도 먹고 과메기도 먹고 나더니 주는 건 다 받아 먹으면서 기사는 이딴 식으로 쓰냐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11월 27일 날 류여해 씨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류여해가 뭐라고 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반박 인증샷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류여해 씨가 국회의원이죠. 사진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 공개하시지요. 사진의 날짜도 공개하시지요. 감다는 것은 없나요? 감 씻는 것부터 꼭지도 따고 다 보여주세요. 사진 한 장 말고 그나저나 혼자 다 했다고요? 누가 믿겠나요? 시간 참 많으시네요. 감 깎을 시간에 차라리 민심의 소리를 들으러 가시는 게 어떨지요? 그들의 국모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모란 걸 잊지 마십시오. 감 깎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요, 서울서 감 말려도 되나요? 먼지가? 옷감이 그리 빨리 마르나요? 이러면서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저급한 거지요. 그 류여해 고발 당했어요. 아 진짜? 네. 어떻게? 누구한테? 표 있는데 예전에 정미용 고발하신 그분이 고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무슨 대표라 그러는데 애국 국민 무슨 대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미안해요. 애국자 들어가면 참 아리송해. 류여해 비례대표죠. 국회 사진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쟤도 1,000만 원 받아? 밥값을 못 하는. 도대체 뭐 하는데? 화가 나는 거야.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청와대 감나무에 감이 엄청 많이 널려 있는데 이 감은 누가 따냐고 물어봤었나 봐. 따라고 시킨 사람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감으로 손님 접대하고 그런 거죠. 인도네시아 가서 말춤 췄잖아요. 네. 말춤 췄다고 또 뭐라 그러는 거야. 평창올림픽 홍보하느라 그 자리에서 같이 말춤까지 추고 그런 건데 사람들이 곧바로 사진의 인증샷을 막 올렸죠. 홍준표가 말춤 추고 박근혜가 말춤 추고 했던 것도 사진 막 올리고 평창올림픽도 사실 최순실하고 걔네들이 다 싸는 똥들을 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일부러 관심도 안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애쓴다고 하는데 아 정말 똥 싼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고 이권을 또 최순실이 먹는다는 게 자기네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계속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한 거잖아. 결국에는 자기네가 먹게끔. 그렇지. 근데 그들이 누군지 찾을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참. 평창 올림픽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그러네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스리랑카 대통령이 자기 트윗 계정에 자국민들한테 자기가 굉장히 환대를 받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계정을 거기다가 달면서 경의를 좀 표해달라고 그렇게 트윗을 날렸어. 그런 거 보면 참 훈훈하긴 해. 사람이 먼저다. 스리랑카 대통령 맞기 전에 아이들이 환영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을 딱 보자마자 아이들이 사람이 먼저다 해주세요. 자르고. 아니 나는 그 아이들 얘기 나오니까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랑 같이 청와대에서 트럼프를 맞았었잖아요. 그럴 때 딱 보니까 아이들 옷이 다 그냥 평상복인 거야. 나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아, 새로 이렇게 뭐 똑같이 입히거나 뭐 하지 않고 아니면 색깔이라도 맞추고 이랬을 텐데 애들을 다 그냥 평소 입고 다니던 오늘 학교 간 옷으로 그냥 다 그냥 온 거 같이 걔네가 좋지. 와 이건 정말 멋지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정부가 생계형 수액 연체자 채무 탕감한다는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 159만 명 중에 일부를 전액 탕감해준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자기들은 자기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비교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 그러지는 않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의 환경에 있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아직 그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공감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지 않나 싶겠죠. 내가 혜택을 받으면 좋은 거지만 내가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일종의 연대잖아요. 그게 아직 조금 좀 덜하긴 한데 점점 확산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추세가. 근데 정말 얄미운 사람들은 얄밉지만 얄밉지 않고 안타까운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 정말 다행이긴 해. 죽는 사람 살려준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시내버스에서도 와이파이 망이 구축된대요. 내년 하반기부터.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긴 했는데 웃기네. 와이파이만 돼도 통신비가 많이 절약되긴 하죠. 나 그런 전화 받았어요. 정부에서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와이파이를 따로 사용한 5,000원 내고 사용하라 했나? 하여튼 그러면서 아주 최저의 가격으로 맞춰준다고 기계 바꾸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래서 나보고 그래서 한 달에 통신비가 얼마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Something Missing이라고. Something Missing. 저번에 말씀하신 거죠. 네네. 고요한 밤 왕이 나셨네 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한국하고 태국하고 이제 공동 창작한 프로젝트인데 마음이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 처음에 아기에서 탕생에 관련된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가 텍스트로 나오고 공연이 시작이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권력 혹은 검열, 입막음, 또 왕의 권력, 폭력성, 또 그로 인해서 입막음 채 되고 또 죽어야만 하는 시민들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 시작이 성경책 그 아기 예수로 시작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씁쓸했어요. 그래서 그 연출이 느낌이 어땠냐고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그냥 씁쓸하다고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요즘에 항상 한참 명성교회 그 세습, 세습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세월호 터지고 나서 혹은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제대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종교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되게 씁쓸하다 얘기를 했어요. 당나귀 기를 가졌다는 경문왕의 설화 그런 임금에 대한 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또 시민 엮어서 오촌 사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무모하게 달려만 가는 돈키호테 다음 얘기가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계속 고도만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상징들. 이런 테마로 약간 재밌게 엮으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네 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신체극이죠. 대사가 없기 때문에 원래 신체극 하는 공연 집단 얘기들어서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권력에 의한 또 권력으로 인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요즘에 정치적인 말이 많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중에서 104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두 명을 추천했는데 안철상, 민유수 두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했대요.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 근데 국회 야당들이 또 그러네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번에 계속 그 의병과 관련된 그 구속 연장 기각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미꾸라지처럼. 이번에 우병우가 핸드폰을 바꾼 뒤로 갑자기 기습 압수하고 그 사람 데리고 갔잖아요. 그 사람 차 타고. 그것도 쇼인가? 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부러 그렇게 가져간 건 아니니까. 쇼는 아닐까요? 쇼는 아닐 것 같은데. 검사 쪽에서도 우병우의 우병우를 봐주는 검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쉬쉬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으로 새로 한 핸드폰에서도 다른 누군가와 통화가 한 개 나왔대요. 그리고 우병우가 과학계에도 블랙리스트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과학자한테도 이 프레임을 씌워서 그래서 창조 과학 하려고 그랬나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영박이 이번에 포항 피해로 기금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고향이잖아 포항이. 500만 원 내놨다 장난치나. 그래도 안 내놓을 거 자기가 포항이라서 내놓은 것 같아. 걔네 집은 멀쩡하대요. 김관진 때문에 그런가? 아니 근데 전혀 상관이 없진 않지. 갑자기 원세훈이 생각나는데 원세훈 부인 얘기 아세요? 이명박한테 찾아가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석방되도록 잘 돌봐주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아들이랑 함께 살며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라. 그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위로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변에 이제 얼마나 또 말을 하겠어요. 사조직까지 갖고 있는 여자가. 만만치 않은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뉴스타파에서 자백이라는 영화에 최승호 씨의 자백 거기에 원세훈하고 원세훈 부인이 재판받고 나오면서 우산 쓰고 가면서 기자들한테 막 썸질내면서 뭐라고 막 그랬어. 공관이라고 하죠. 그 여자가 쓰는 그 공관을 몇 억 들어가지고 딱 인테리어 고쳤다고 하더라고. 그게 국정원 비였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마 원세훈만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원세훈이 들어가면 부인도 들어갈 거라 그러던데. ITC. 제목 세로등 지은이 꼴통 IT 하얀 어둠을 기대며 길가 등불이 발간이 달아오른다. 불빛이 밝아지는 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인 걸까? 빛이 난사 하나 어디 하나 밝음은 없으니 내 손바닥 보일 만큼으로 만족해야 하나 가로로 가로로 모두가 원하기에 내 것은 없으니 싸구려 빛 쪼가리 남아 세로로 세로로 내 거라고 짓거려 봐야 그림자만 길어지겠지. 사람들이 꺼진 거리에 점점이 켜진 등은 한 줌이 따스함도 없는 차가운 가짜불 고양이 눈 속의 세로 등이 사무치게 그리운 밤이다. 점점 야옹. 폴트와이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댓글 써주는 분 중에 네. 인철님도 2주 동안 큰일이 있었죠. 무슨 일인데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는 중에 택시 안에서 기절하신 거예요. 3일 만에 깨어나셨다. 몸을 적당히 이제 돌봐가며 해야 되는데 인양반도 그게 안 돼서 쓰리잡 쓰리잡뿐만이 아니라 계속 광장에 나갔고 했으니까 우리 유일하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인철님하고 꼴통아이디님이셨는데 요즘은 재미가 없으니까 둔양반도 안 나오고 말이야. 들었죠? 풍주쌤의 수비학. 연도카드 10번째 시간 시작해봅시다. 오늘 연도카드는 13번 데스 차례입니다. 카드를 살펴보면 카드 맨 위에 로마 숫자로 13이 써있고요. 카드 맨 아래에 영어로 데스라고 써있어요. 그림 설명할게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죽음의 신이 있어요. 죽음의 신은 검은 갑옷을 입고 해골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신이 백마를 타고 검은 바탕에 백장미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있어요. 발 아래에는 이미 죽임을 당한 왕의 시신이 있고 주교가 그의 앞을 막아서고 있어요. 무릎을 꿇은 처녀는 죽음의 현장을 부정하듯 고개를 돌리고 있고요. 아직 죽음을 모를 나이인 어린아이는 꽃을 들고 죽음의 신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들 뒤로 두 개의 탑이 있는데 탑 사이로 태양이 환하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카드 이미지가 상상이 되셨나요? 카드 이미지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좀 무섭고 네, 좀 두렵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스 카드는 가장 오해를 많이 사는 카드이긴 해요. 이름도 데스, 죽음이잖아요. 이 두려운 이미지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사는데 그런데 죽음의 카드를 이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죽음이라는 게 하나의 생명, 하나의 세계가 끝남을 의미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과 새로운 시작은 동전의 양면선처럼 맞물려 있어요. 데스 카드의 키워드는 트랜지션입니다. 변천, 변이, 과도기라고 하죠. 트랜지션은 트랜스, 전환하고 포지션, 역할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나의 포지션이 전환된다는 의미인 거죠. 나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환경이 이제는 무의미해집니다. 이 말은 자신의 판단 기준이 새로워지면서 과거의 삶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말해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과거의 나를 보내고 새로운 나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거죠. 새로운 내가 변화하고 있는 나이면서 과도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도기에는 아주 파란만장한 변화가 오겠죠. 진정한 나라는 것은 나다운 나, 원래 소울 넘버다운 나를 말해요. 그림 속의 해는 미래의 진정한 자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13번 데스에서는 과도기를 겪고 있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그럼 어떤 3년을 지나왔는지 볼게요. 10번 휠오브포춘 운명의 수레바퀴죠. 2017년 올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연도 카드가 휠오브포춘이에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11번 저스티스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12번 더 행맨 내가 몰랐던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는 해예요. 12번 더 행맨과 더불어 13번 데스 해에는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13번 해에는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13번 데스 해에는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나의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한 해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해인 거죠. 이제 2017년 올해도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올해 13번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은 변화 속에서 이 일어난 외부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심경이 어떤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13번 데스를 맞이하실 분들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 변화에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나의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러니 끊을 것은 끊고 가시고 나에 포커싱 하시고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풍주세민 수비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연도 카드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연도 카드가 Fear of Fortune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Fear of Fortune이라는 게 카드를 보면 동그라미가 운명의 수레바퀴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의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요.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고 계속 돌아가거든요. 계속 그 환경이 변화하는데 변하지 않는 곳은 중심 축에는 변하지가 않아요. 바퀴는 돌아가는데.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외국도요.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자신의 연도 카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정미모 같은 경우는 데빌이죠. 데빌인데 거기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마인데 운명의 수레바퀴를 타고 돌아가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풀이니까 바보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찬미공주 같은 경우는 문이잖아요. 문인데 그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으면 좀 아무래도 깜깜한 밤에 바퀴 돌아가는 건 조금 천천히 돌아가긴 했죠. 답답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특히나 밤에 바퀴 돌아가면 신경적으로는 더 무섭긴 하겠죠.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게 모든 변화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축은 하나가 있거든요. 가운데 중심축. 내가 기준이 딱 서 있으면은 아무리 주위가 흔들어도 그 덜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올해 엄청나죠.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그치, 오바마에서 갑자기 트럼프라니.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오늘 오기 전에 네. 제가 서초동에 갔다 왔거든요, 법원 앞에. 엠비? 네, MB네 집 앞까지 행진한 데길래 갔거든요. 3시부터 시작이라서 갔는데 4시 50분이 되도록 행진을 안 하는 거야. 박근혜랑 다르게 MB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조금씩 갖고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세게 못 나가는 것 같아. 박근혜랑은 다른 것 같아. 근데 이게 오늘 1회니까 아, 1회였어요. 네, 시민의 오늘? 눈에서 주최한 건데 1회였어요. 노동당하고 시민의 눈인 거. 1회니까 뭐 다음 주도 기대해 봐야죠. 아, MB는 진짜. MB는 싫어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그거 듣고 왔는데 막내 동생이 전도사래요. 여자들이 조금 남자들하고 다르게 되게 정직 뭐 이쪽에 더 강박관념이 있나 봐요. 이상은 부인도 그 뭘 물어보면은 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시영이 큰엄마가 있을 때 뭐 받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부인은 자기는 그때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아 병원에 있었다 그랬나? 자기 중국 식당 중식당인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돈이 뭐 얼마 비고 이렇게 아무래도 액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얼마 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헌금을 냈다는 걸로 이렇게 돌리나 봐요. 그래서 그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해서 헌금으로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뭐 두 끼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회개 기도를 했다는 둥 이런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 오늘 거기 그 다스베이다 팟캐스트 보면서 그 깜짝 놀랐어. 아, 두 끼를 금식을 하고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그것도 또 마음에 찔리니까 또 회개 기도하고 천당 가겠다 생각했어. 그 이상은 씨가 구의동에 산대요. 아 그렇다고 아까 들었어 아까. 어쨌든 다스베이다가 뭐죠? 다스베이다가 뭐죠? 다스베이다? 그 낙곰수 시즌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세 사람이 나와서 MB 배웅 방송. 수요일날에는 공개 방송을 하고 주말에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서 얘기 들었어요. 막내 동생이 전도사인데 회계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돈을 그렇게 먹고서는. 그러게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 최순실 박근혜 때 촛불의 힘으로 환수 MB 전두환 최태민까지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 국민 재산 되찾기 운동 본부 홈페이지 다 만들었대요. 네. 쇼미더머니 5r.kr 다스 주식 사는 거 3% 찾기 운동? 3%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네. 차명 계좌, 차명 주식은 의사 결정권 같은 게 없어? 의사 결정권 이런 게 없대요. 한 주에 얼마다는 얘기인 거죠? 최소가 15만 원부터네요. 사면 되는 거예요? 어디 쇼미더머니? 네,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5r.kr 국민 재산 되찾기 운동 본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거야. 기간은 3년이라는데요. 내가 내 돈을 빌려주는 건 이 돈으로 사라고. 그죠? 그래서 그 돈으로 모아갖고 주식의 3%를 사는 거죠. 19.9%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국민 재산 되찾기 운동 본부 사무국 02-3775-2200번 02-3775-2200번 안홍구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아지면은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3%보다 더. 거기서 파는 게 일단 3%이기 때문에. 아, 일단 파는 게 3%.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손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맘 가는 대로 시선 가는 대로 열혈 공백 나가신다 비켜줘요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손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맘 가는 대로 시선 가는 대로 열혈 공백 나가신다 비켜줘요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손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맘 가는 대로 시선 가는 대로 열혈 공백 나가신다 비켜줘요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손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맘 가는 대로 시선 가는 대로 열혈 공백 나가신다 비켜줘요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가는 대로 가를 듣고 왔습니다. 정미 이모의 가는 대로 가. 풍주 쌤이 그림을 그리고 정미 이모가 음악을 만들어서 헌정곡 이러면서 열혈곰탱님을 위해서 만든 노래였거든요. 편찮으신 최인철님이 제 노래 중에 그나마 이 노래를 좋아. 그분이 곰돌이라고. 아 곰돌이라서 이 노래를 좋아. 자기 헌정곡인 줄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잠시 이 곡은 곰돌이를 위한 헌정곡인 걸로. 열혈곰탱 나올 때마다 그냥 곰돌이로 듣는 걸로. 가는 대로 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최인철 씨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빠른 케어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칠까요? 네. 아, 보수 정권 9년간에 급성장한 산업이 다단계 산업이 되게 매출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다단계 매출액이 영화 산업의 3배래요. 그만큼 엄청나게 급성장했다는 얘기래요. 조이팔 그러면. 원 CEO다.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서울시에서는 중학생도 무상급식이거든요. 네. 내년부터는 포항도 무상급식이 된다는 거야. 초등학생이에서. 서울시는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인데 포항하고 안동하고 경산하고 영천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되고요. 경상북도가 안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경상북도 중에서 지금 구미하고 상주하고 문경하고 영주는 일부만 무상급식을 할 거래요. 일부만. 구미시에서는 표현들이 그런 거냐. 박정희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의 밥상을 걷어찬 꼴이라고. 왜냐면은 200억을 들여서 박정희 유물 전시관 공사를 강행하고 있대요. 구미에서는. 주가는 사람을 잘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막 돌다가 이런 댓글을 봤어요. 제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전에 떠돌았던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를 홍준표한테 맡길 것인가? 문재인한테 맡길 것인가? 안철수한테 맡길 것인가? 딱 하면은 이제 누구를 뽑을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MBC에서 1,800만 원을 들여서 휴대폰 파쇄기를 구입했어요. 아, 맞아. 백종문 핸드폰 파쇄하는 것도 그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왔는데 와, 그 장난 아니더라고. 파색이 핸드폰이 정말 종이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복구가 안 돼. 그 얼마나 구린 짓을 많이 했으면 핸드폰 파색기까지 구입했겠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청와대에서 파색기를 몇 대 그때 그때도 아마 그 파색기를 구입했나 봐. 그러니까 그 대포폰 아마 거기다가 다 넣고 파쇄했을 거예요. 아,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들 아닙니까? 아니 돈을 쓸 데가 없어갖고 아니면 죄를 짓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하니까 문제죠. 근데 나도 누가 내 핸드폰 본다 그러면 파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봐? 조계종에서 출가를 모집해요. 저 하고 싶거든요. 나이가 13세부터 50세까지야. 그래서 나이에서 잘려! 만이겠죠. 만. 그러니까 만으로. 만으로 해도 잘리나요? 아, 지금은 안 잘리지만 일단은 작은 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를 해야죠. 그러면 이 소식은 찬미공주를 위한 소식인가요? 아니면 찬미공주 크리스천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아유, 알게 뭐야. 마음은 불교인데.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1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